소주도 한잔 했습니다. 점심 식사 뒤 다시 우리는 손녀탕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저는 손녀탕이라고 하여 목욕탕인 줄로 알았는데 목욕탕은 아니고 조그만 호수였는데 겨울이라 약간의 물만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시름 쉬면서 저에게 같이 간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북한에도 남한처럼 산들이 많은데 어느 산에 올라가 보았는가? 금강산에는 가보았는가?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또 제가 군 생활을 한 줄 아는 친구들은 저희 산타기가 보통 실력이 아니라고 칭찬도 해줘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칭찬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나이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학교 시절에 묘양산 야영을 가본 적이 있었다는 말에 부러워하기도 했고 북한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묘양산이나 금강산 구경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가 없다는 말에 많이들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제가 많고 교통수단이 열악한 북한 주민들은 산보다 바다를 더욱 좋아한다는 말에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북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군 생활을 10년이나 산에서 해야 하고 주부들은 이 추운 겨울에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산에서 고생을 많이 한 탓에 우리 탈북자들 대부분은 바다 구경을 간다면 좋아해도 산에 등산을 가자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산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군 생활을 한 탓에 이곳 남한에 왔을 때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높은 산으로 등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이상하게도 생각했었습니다. 힘들게 산에 가지 않아도 즐거운 육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저렇게 힘들게 높은 산을 찾아 버스 타고 차까지 타고 가면서 생고생을 사수하는가고 말입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은근히 산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주말마다 친목계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등산을 나섭니다. 이곳 남한 사람들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남한 생활 현실에 대해 수다도 떨면서 아픈 마음의 상처도 위로가 되고 스트레스도 풉니다. 땀을 흘리며 높은 산봉우리 올라서서 눈바람 속에서 벌써 망을 쥐어가는 철쭉꽃 망울과 진달래꽃 망울을 바라보기도 하고 남들이 걷지 않는 사람들이 발길이 한적한 곳도 골라가며 뽀드득뽀드득 소복이 쌓여있는 하얀 눈도 밟으며 걷기도 했고 설나무 잎에 아직 피어있는 눈꽃도 흔들어 주었고 어린아이들 마냥 장난기도 발동했었습니다. 가파르고 아찔한 많은 계곡들을 내려다보면서 산 밑에서 불어올라오는 바람소리와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면 마치도 제가 하늘 높이 올라 둥둥 뜬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오늘이 내 목적을 달성했구나 하는 승리자의 뿌듯한 마음과 산 정상에 올라 마시는 한 잔의 커피잔에서도 온갖 지난 안 좋았던 감정을 시원히 날려보낼 수 있고 밝아오는 내일의 행운과 건강도 빌어보면서 바로 이 맛이 있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타느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산 생활이 지긋지긋해 잊었던 것들이 새삼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서여산에서 우리는 4시간 동안 19,900보를 걸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가까운 의정부 시내에 둘러 유명한 부대찌개를 먹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디는 이날 산에 갔다고 했더니 전화를 해선 조심해서 등산 주의점을 잘 살펴 다니라고 다짐을 받았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등산길을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즐거웠던 기억뿐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내 보호자가 돼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 뿌듯하네요. 의정부에서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2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그 시간 전혀 길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서요산이 저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칼바람 부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함이 없이 땔감을 위해 눈을 헤치며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북녘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북한의 우리 형제들도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그날을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또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김춘혜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북조선의 김정일과 남순의 대통령은 각각 지도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민들을 기만해 권력을 강제로 탈취한 김정일과 인민들의 지지 속에 인민에게 봉사하는 지도자가 된 남순 대통령의 한 주간 행적을 추적하는 남과 북 지도자 행적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동포 여러분. 남조선의 이명박 대통령과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을 언론 보도와 청와대 발표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남과 북 지도자 행적 시간의 오주한입니다. 우선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인민보안성 협주단 공연을 관람했으며 22일 보도에 따르면 평양시내 대학생들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인민보안성 협주단 공연에서는 경례를 받으시라 등이 합창되었으며 평양시내 대학생 공연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김영직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농업대학,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등 평양시내 모든 대학 재학생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 주간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으며 2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4일에는 글로벌 코리아 2010 행사에 참석했으며 25일 오전에는 제4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한나라당 확대 당직자 초청 오찬을 가졌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0 행사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초청된 가운데 다시 조직되는 국제질서와 국가 간의 침묵 속에서 남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이 논의되었으며 한나라당 확대 당직자 초청 오찬에서는 당년 현안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에서 나온 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은 인민보안성 협주단 공연을 관람한 김정일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고만 언급할 뿐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일은 평양시내 대학생 공연 관람에서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쓸모있는 인재로 튼튼히 키우는 것은 우리 혁명의 장래 운명과 관련된 근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코리아 2010 행사 참석에서 경제를 살리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성숙한 세계 국가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각오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을 것이라고 세계 여러 지식인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확대 당직자 초청 오찬에서는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결과적으로 더욱 단단한 한나라당이 되어야 한다며 튼튼하고 완전한 선진 인류 국가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은퇴하고도 좋은 마음이 되지 않겠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과 발언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의 입에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와서 매우 놀라셨을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사회주의만의 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남조선 각계의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돈을 모으고 산골짜기 깊은 마을까지 구멍탄을 나르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흔히 북조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가들만 잘 살고 노동자들은 못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조선이나 미국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불우이웃을 위해 돈을 내놓는 등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이룩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기에 잘 사는 인민들도 대부분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재산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내놓습니다. 물론 경쟁에서 뒤처져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있게 하며 다시 직업을 찾아 돈을 벌 수 있도록 무상 교육까지 시켜줍니다. 70년대 이후 남조선에서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세금이 없다고는 하지만 막상 정권에게 바쳐야 할 돈이 너무도 많습니다. 학교를 가도 적지 않은 양의 퇴비와 파철, 파지 등을 바쳐야 하고 농촌 동원에 나가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세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뿐이지 사실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은 파철 등을 바쳐야 하고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막대한 양의 세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권에 바쳐진 세금은 고스란히 김정일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뿐 동포 여러분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국가에 바쳐진 세금이 불우이웃에 대한 복지, 장애인 전용 설비 건설 등 인민들을 위해 다시 사용됩니다. 모든 세금을 자기 혼자 사용하는 김정일과 달리 남조선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매달 노임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한 달 노임은 1만 2천 달러에 불과하며 이 돈은 1년을 모아봐야 서울에서 집 한 채 살 수 없는 돈입니다. 나머지 세금은 모두 국가 발전과 인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심지어 핀란드와 같은 유럽 북쪽의 국가들은 인민들로부터 세금을 50% 안팎으로 징수한 뒤 다시 이 돈을 못 사는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두에게 골고루 지급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주 자본가만 배를 불린다는 김정일의 선전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간혹 믿지 못하시는 동포 여러분들도 남조선에 오신다면 비로소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인민탄압기구인 인민보안성 협주단 공연이나 관람하고 평양시내 대학생들 공연이나 관람하며 치마 아래로 드러난 처녀들의 다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확대 당직자 초청 오찬에서 인류 국가 도약을 위해 한나라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처럼 김정일이 노동당 당직자들을 불러 인류 국가 도약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말한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동당 당직자들을 꾸짖은 적이 있다면 오로지 김정일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지 못했거나 인민들을 한층 더 탄압하지 못했을 때뿐입니다. 비록 근래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인민들이 강릉의 밥을 먹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하고 일정량의 배급을 풀기는 했지만 만약 그가 진정으로 가슴이 아프다면 그 자신부터 호화방탕한 생활을 치우고 닫힌 문을 열어 인민들이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닫힌 문에 갇힌 채 자유롭게 돈을 벌지 못하는 인민들이 굶는 것이 가슴 아프다면서 용돈 몇 푼을 던져준 채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바로 김정일이 북조선 각지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을 여전히 바보로 업신여기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남조선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꾸짖는 사이 김정일은 여전히 인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처녀들의 허벅지나 훔쳐보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이 사라지고 통일된 남북의 풍족한 경제생활 속에서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사회의 따뜻한 종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한 직원을 불러 우리 사회가 미국의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뜻밖의 제의를 받은 직원은 이곳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다음날 사장은 다른 직원을 불러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사장님, 일주일 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장이 또 다른 직원을 불러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바로 지금 떠나겠습니다. 당장 짐을 챙겨오겠습니다. 사장은 즉시 인사 담당자를 불러서

오늘은 평안남도 독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송동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난 2월 25일 친척 방문차 신의주로 온 김송동 씨와 본방송 김은호 기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나눈 이야기인데요. 기자는 주로 화폐개혁 이후의 식량 문제에 대화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 가는 게 있으면 저 와크 때 가도 떼면 된단 말이오. 요새 많이 들어가는 거 몰라도 들으러 간단 말이오. 아이 광산은 딸로 있고 또 우리는 무역단원으로 해서 나 이렇게 해드려. 전문에 올해는 많이 막 남기던 게 너무 또 무슨 들어갈까나 뭐 막았다더라 말이오. 글쎄 말이야 이전에는 뭐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는 마음대로 될 텐데 이번에는 어쩐지 쌀도 또 못했는지 공개를 했었지. 가서 이번에 화폐 교환해가지고 글쎄 쌀도 우리가 약간 공개를 했단 말이오. 그래도 사살로 막 들어간 사람들이 쌀로 비례가 됐단 말이지. 그런 게 그거 공개해서 못 들여가서 그래서 왁스로만 해야 된다는 게 말이오. 아, 좋다고는 많답대, 좋다. 얘도. 예, 들으면 들을수록 구수하고 재지는 가난을 살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여유가 느껴지는 목소리일까 싶은데 하는 수 없이 서리 변조를 시켜야 한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오히려 본 방송의 김은호 기자의 목소리가 긴박감에 더 떨리는 듯합니다. 삼성 땅이라 하면 그 보살장 사는 사람들이랑 쌀을 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 쌀이라는 거는 국가 가격을 24원을 만들어 놨을까라. 24원이 지금 국가 가격이는. 예. 그리고 지금 뭐 야매 가격을 아예 비싸게 팔까라. 그렇게 팔지 말라. 이렇단 말이오. 그리고 없지. 이게 그래도 광산 배급이라며 그런 것도 된단 말이오. 배급 받은 사람들이 24원에. 그런 학교야. 아이, 고기 많이 들여가서 얼마 안 되지, 여기. 그래서 그게 무슨 얼마나 돼. 그래, 한 사람이 무슨, 뭐, 그 집에 간 게 무슨 10톤, 20톤, 이렇게 한 게가, 그게 뭐 얼마나 돼요. 아, 거기, 아이, 모자라는 게, 누마들은 몇 백만 톤 모자라게, 그 뭐, 1년에 500만 톤이라도 말을, 그래, 이, 작년에 무슨, 400몇톤 했다, 이랬는데, 400몇만 톤 했다는 게 뭐, 말이 그렇지. 그게, 얼마도 하지도 못했단 말이오. 그리고 다 창고라고 넣었거나 또 없지. 이거 창고에 다 들어가. 예. 그러거나 쌀을 한 게 없단 말이오. 뭐, 한 백만 토에 모자라다 하는 게 말이 백만 토이지. 뭐, 먹는 게 원래 계속 모자라다 말이긴. 없지. 배급이라는 게, 아이, 보름 치마도. 그리고야 뭐, 어지간한 빚자에서 우리 아이고, 나 말이오. 근데, 몰라, 우리, 저는 저번에 한번 줬단 말이오. 저번에는 그냥 50kg도 한번 줬단 말이오. 한 30kg. 이 쌀 처음에 넘길 때, 30몇 원씩 할 때, 그때 35원이니까, 그때, 뭐, 한 사람이 50kg씩 줬단 말이오. 그래, 그래고도 호주망 다이아 하면 아이들이 많지, 지금. 이런 미국 공시 얼마 더 바쁘지, 뭐. 야, 어떤, 놈마다, 아니, 내, 얘도, 야, 그것도, 아니, 전문에, 야, 그래, 광산에서 쌀아, 있잖아. 죽으면 며칠 죽으면 계속 죽으면, 뭐, 안전부라는 것도, 안전부 있다는 것도, 뭐, 죽도 먹기 뭐, 바빠서 그랬는데, 지금 막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권력기관에서 종사하는 보안원들도 죽을 먹고 있다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김은호 기자가 다고쳐 묻고 있습니다. 보안원인데 정말 죽을 먹는가? 그리고 굶고 있는가고요. 아유 우리 지금 보안원인데 역시 그 뒤에 우리 민반에서 그 제일 바쁘다 말이 지금. 아 보안원에서 문이 아주 무슨 이제 놓더라 하지 못한다 말이. 이 벌금에서 쌀을 계속 주제 이번에도 무슨 뭐 무슨 쌀인지 뭐 이게도 또. 갔다 말고 안 해, 뭐, 사람들이. 혹시 코인지 얼마인지, 무슨, 뭐, 예왕 거 보면은, 그거 국가에라면 그 도로 다 패란 것 같아. 그 못 사는 사람은 또라. 대급 있지, 뭐, 여기야. 거기 대급 없으면. 보안서도 있지. 동네에는데 그거도 한 달에 한 달 다 알지. 장사를 한 사람 아직 못하는 거는 뭐 뭐 장사하려도 돈도 없지. 약간 장사 못한단 말이오. 바쁘게 강내밥도 없어 못 먹는다. 그사람 강내밥도 못 먹어. 그 사람은 무슨 나스럽게 보이죠. 근데 그것도 조금 역바른 것들을 하지. 쌀을 중고 가서는 못 산단 말이오. 매건 먹겠어. 쌀을 방울팍 팔아서 무슨 것도 부식물을 또 쌓아야 될까. 부식물이랑 이제 행적지 올라갔지. 여기가다 아, 마늘 한 대가리야, 이 막, 천 원씩 하는 바인데, 그건 무슨, 뭐, 아, 쌀보다 더 비싸, 파인데, 막. 농태 한 대, 천 원을 매랬지. 옛날 한 가지요. 그거 뭐, 한 달 오염 가지고, 술을 한 병 사러, 술을 한 병 샀다는데. 예, 도루맥이란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벌레의 생활이나 상태. 방식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100대 1이라는 비율로 화폐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물가는 과거처럼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 책임을 도대체 누구에게 따진단 말입니까? 이른바 공화국의 화폐 개혁을 주도했다는 김정은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사진도 나도 나요. 안쪽은 빌리지 계속 대로 댕기겠는데 아이나 네, 그래, 대로 댕기지. 대로 댕기는데, 나 아예 온단 말이야. 어떻게 되니? 저기 내 때문에 군대 아들 말하는 거 없잖아. 저, 작년에 한, 몇 명을 다 쉬고, 딸들 그때, 집행이 죽지, 역할 부추겨서 그랬대. 부추에서 부추긴데. 제가 지금 우리 텔레비가 나오는 건 다 그게 뭐 합성 달래 같아. 그거가 무슨 상가 있어, 무슨. 하도 상관없단 말이야. 뭐, 살고 가도 아니다. 나 그거 먹고 와서 다시 또, 아이, 그 둘이 있어서 하는 줄로 하는 데 그거 가지고는 아니다만, 그거는 뭐, 어쩌나. 그저, 딴 데 뭐, 아무래도 어떻게 하든 유튜브 해가지고는, 그저 개방만 해야 된다면, 개방만 해야만 살 길이란 말이거든. 살지, 뭐. 그게 어째 조금씩이야. 지금 하지요, 걔들. 제 자꾸만 위에서 뭐 언니여서 위에서도 말하고 자꾸 말한다 말이야. 조금만 참아라. 꼭 된다 된다 이런단 말이야. 내려와서 뭐 언니여 강연이다 하니까 아 조금만 참아란다 말이야. 그만 아 이거가 일사봉기 안에 일사봉기 거지 마. 그래고 그 다음부터는 났다 이런단 말이야. 그때야 이들이야 뭐 우리 사람들이고 사람들도 다 인지했구래. 그렇습니다. 참을 만큼 참고 견딜 만큼 견디어 보았지만 오히려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고 미래는 더욱 암담해 보인다는 것이 북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먹을까가 걱정되십니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또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잊고 또 잊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